한국 영어. 유학 영어. 미국 영어. 우리는 한유미. 예. 예.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쓰는 영어를 배우고 싶으신가요? 영어 표현에 실수가 많으시다고요? 한국식 영어와 미국식 영어의 차이를 알고 싶어요. 이런 분들을 위한 한유미 영어.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희 한유미는 한국에서만 자라고 공부한 한수와 4년의 미국 유학 경험 있는 스파크, 그리고 어릴 때부터 미국에서 자란 제이와 함께하는 영어 공부 팟캐스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 영어, 유학 영어, 미국 영어, 한유미 영어의 MC 스파크입니다. 예. 우리 팟캐스트, 한유미 팟캐스트는 어떤 팟캐스트냐? 혹시 처음 들으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저희는 생활 속에서 한국식 영어 표현과 미국식 영어 표현을 비교하며 즐겁고 유쾌하게 영어를 익힐 수 있는 팟캐스트입니다. 네, 저희 한유미는 이름처럼 한국 영어와 유학 영어, 미국 영어를 담당하는 세 명의 친구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한스, 제이, 스파크, 이렇게 세 명이 함께하는 거죠.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너무 잘 지냈어요. 오늘 그러십니까? 무슨 컨셉이시죠? 컨셉이요. 네. 뭐지? 이상한, 네. 이상한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네, 지금 아주 난리가 났어요. 아, 온 나라가 한유미 열풍입니다. 들썩들썩. 들썩들썩. 들썩이고 있죠? 저희 두 분. 그렇게 썸을 많이 탄다면서요, 요즘? 저희 때문에. 가을이니까. 가을이니까? 가을이 오면. 썸타 썸타. 네, 저희 두 번째 에피소드까지 업로드가 돼서 지금 대한민국, 전국, 방방 곳곳에서 Are you guys a couple? 그러니까요. 커플이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네, 말하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쎄라서 네. 해달라고. 네, 그러니까요. 아무튼 여러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응원해요. 네. 네, 오늘 근데 첫 번째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한유미 첫 번째 공지사항. 와! 네. 공지사항이요? 첫 번째 공지사항. 공지사항이에요. 와우. 네. 자, 혹시 방송 내용에 대해서나 질문이 있으신 청취자분들께서는 팟빵이라는 안드로이드 팟캐스트 앱이 있는데 팟빵에서는 댓글을 쓸 수 있대요. 그래서 팟빵 댓글이나 한유미 페이스북 페이지 오픈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오픈? 아, 지금 대박. 귀가 아파요. 네. 아. 페이스북 페이지. 주소 뭐예요, 주소? 페이스북 페이지. www.com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복잡하니까 페이스북에 그냥 한유미 영어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네. 간단하게. 네. 그렇게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 올려주시면 답글 달아드리고 또 가끔씩 방송에서도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뿐만 아니라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생각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소통하는 방송이 대세니까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럼 저번 주 스토리토리 복습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썸이야 사귀는 거야 2부. 스파크가 한스한테 제이랑 잘 되냐고 물어보고 잘 돼가 라고 답했어요. 그리고 그럼 사귀는 거야? 아직은 썸인데 곧 고백하려고 라는 내용이었죠. 네. 자, 그렇다면 지난주 스토리토리 복습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스토리토리. 한스, are things going well with Jay? I think it's going well. Oh, are you guys a couple? We're just going out for now, but I'm going to officially ask her to be my girlfriend. 아하. 네, 여러분 다들 기억나시죠? 네. 아, 네, 얼마 안 됐어요. 다 기억나시겠죠? 네, 기억 안 나시면 다시 한번 2부를 들으시고 네, 다 계속해서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스토리토리 시작해볼 건데요. 제목이 뭔가요, 제이? 오늘 뭐 먹어? 오늘 뭐 먹어? 라는 제목의 스토리토리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네. 네, 그렇다면 오늘의 스토리토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스토리토리! 제목, 우리 오늘 뭐 먹어? 제이와 한스는 식사를 못한 상태로 만났습니다. 배가 고파 예민해진 제이와 한스, 같이 밥을 먹기로 하는데 배고파 죽을 것 같아. 우리 뭐 먹을까? 오늘 내가 쏠게! 뭐든 말만 해. 아니야, 그냥 더치페이 해. 그래야 부담 없이 많이 먹지. 그래. 자, 한스와 제이가 지금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네. 아, 지금 왜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세요? 썸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지금 벌써 저번 스토리랑 연계를 지으시나 봐요. 네. 네, 별 상관없는 내용인데 사실. 2부로 끝난 거 너무 상황에 지금 너무 지금 막 그러니까. 감정 아, 이입하신 거 아니에요 두 분이? 아~ 연기에 몰입해가지고. 그러니까. 아, 네. 그렇구나. 대본 누가 짜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누가 짜는 걸까요? 아주 훌륭한 작가가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자 그렇다면 스토리토리를 통한 한국 영어 미국 영어 비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사를 한국 영어로 미국 영어로 표현할 때 여러분도 속으로 함께 문장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대사. 나 배고파 죽을 것 같아 라고 제이가 얘기했죠. 네. 자, 먼저 한국 영어 한스의 표현을 들어보겠습니다. 아, 배고파 죽을 것 같아? 네. 죽을 것 같다. 배고파는 쉬운데, 그죠? 그렇죠. 오케이. 죽을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I may be dying. 죽을 것 같아. 죽을지도 몰라. I'm so hungry. 너무 배가 고파. 라고 얘기를 했어요. I may be 연기 학원 다니나 봐요. 네. 네. 그래요. I may be dying. I'm so hungry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의 영어 표현과 비슷한지 다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렇다면 미국 영어 제2의 표현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나 배고파 죽을 것 같아. 네. I am starving to death. I am starving to death라고 했어요. I 네. am starving. starving이라고 했어요. starving이 뭐죠, 한스? 기아. 기아. 기근. 기근. 아, 기근 아닌가? 굶주림. 굶주림.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뭐 정말 네.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네. 좀 오버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내가 배가 고파서 정말로 이 기근 때문에 네. 기아가 되어 죽을 것 같다라는 네. 정말 그건 아니지만 이렇게 오버스럽게 얘기를 그치. 보통 그쵸. 한다는 거죠. 배고파 죽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할 때는. 네. 그렇죠. 그래서 to death. 네. 발음이 어떻게 되죠? Death? To death. Death. Death. 네. 혀를 무나요 안 무나요? 그러니까 혀를 네. 이 사이에 이렇게 뒤에 death. Death. 앞니 뒤쪽부터 살짝 네. 긁으면서 네. 앞으로 나와요. 네. Death. Death. Death. Death. 네, 그래서 I'm starving to death. death. 네. to death가 뒤에 나오면 네. 보통 뭐뭐 해서 죽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I may be dying이라고 한스가 했어요. 이 표현은 어떻게 들으시나요? 좀 뭔가 정말 나는 죽을 것 같아. 아, 진짜 죽는 거야 난 이거는? 진짜 나 병을 걸려서 I may be dying 이런 거 약간 serious한 느낌이네요. 아, 그렇죠, 좀 농담으로 받아들이기 네. 좀 애매한. 네. I'm so hungry는 정말 완벽한 문장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I may be dying이라고 하면은 너무 진짜로 진짜 내가 진짜 거. 병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것만 같은 그쵸. 그런 진짜 같은 느낌이라는 거죠. 진짜 한 달 굶었으면 이런 말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약간 응용을 해서 네. 한스 한번 물어볼게요. 아. 지루해 죽겠어.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지금 생각하시면서 대답하셔야 합니다. 지루해 죽겠어. 지루하다. 우리 지금 배운 표현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루하다. 알고 있어요. 네, 뭔가요? 지루하다 뭐죠? Bore. 네? 공이요? Bore? 아니, 그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I'm bored. I'm bored. Bored to death. 그 지루하다가 지루한 그게 boring 하잖아요. 네. This class is so boring. 네. 이 수업 너무 지루해. 이런 말 많이 했거든요. 그런 말을 정말 많이 한 것 같은 지금. 잘하죠 이런 말. 너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아, 맨날 얘기만. 그러니까. 선생님들 네. 죄송합니다. 여튼 네. 어때요? 제이. 네 맞습니다. I'm 맞죠? bored to death. I'm bored to death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 들렸어요. Spark. That. death로. That. 네, 그러면은 두 번째 피곤해 죽겠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한스 해보세요. 왜 자꾸 저만 시켜요? 왜냐면 네. 한국 영어의 아. 대표잖아요. 네. 아 청취자를 딱 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중에 전화 찬스 이런 거 합시다. 전화 연결한 거 이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합시다. 알겠어요. 당황할 네. 것 같은데. 네. 끊어버릴 수도 있어요. 네. 안 받아, 안 받아. 중학교 영어 선생님께 전화 한번. 하여튼 네, 피곤해 죽겠어. 피곤해 죽겠어. 피곤해 죽겠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피곤하다 싶지. I'm tired to death. I'm tired to death. death. 라고 하는 할 수 있다는 거 맞나요? 네, 괜찮아요. 네, 그래서 내가 뭔가 해서 죽을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다면 I'm 뭐 to that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맞아요 된다는 거 네. 오늘 표현해서 배웠습니다. 아, 우리 네이티브 스피커 한 번만 더 해주죠. That 이거 네 that. 그렇다면 한번 네이티브 스피커로 네. 나 배고파 죽을 것 같아. I'm starving to death. That. That. 네, 어렵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같은 표현을 다른 상황에서는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배워보는 다른 상황 같은 표현. 새벽 1시에 들어온 딸에게 아빠가 말한다. 걱정돼 죽겠어. I was worried to death. 한 번 더. I was worried to death. 네. I was worried. 너무 걱정됐어. To death. 네. 그래서 걱정돼 죽겠 걱정돼 죽겠어. 걱정돼도요. 어머나. 걱정돼 죽겠어. 자, I was worried to death라고 네.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네.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대사. 우리 뭐 먹을까? 오늘 내가 쏠게. 뭐든 말만 해. 입니다. 적극적이네요. 네, 아주 적극적이에요. 네. 그냥 뭐 돈이 있어서 쏠 수도 있고. 그냥 뭐 기분 안 좋아 보여서 배고파서. 자, 여러분 속으로 다들 표현하고 계시죠? 표현하고 계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국 영어 표현 한스. 우리 뭐 먹을까? 오늘 내가 쏠게. 뭐든 말만 해. 입니다. 오늘 우선 우리 뭐 먹을까부터 한번 해볼까요? 아, 그래요. 우리 뭐 먹을까? 네. What are we going to eat? What are we going to eat? 너무 잘했나? 하여튼 네. 네. 오늘은 내가 쏜다. 네. 내가 쏠게. Today, I will shoot. Shoot? Whatever, tell me. Tell me whatever. 다시 할게요. Tell me, tell me, tell me, tell me. Tell me. 자, 오늘은 내가 쏜다. Today, I will shoot. I will shoot. Tell me whatever. Tell me whatever. 뭐든지 말만 해. Tell me whatever. Yes. 랩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네, 어머나라고 지금 하셨어요. 자, 네, 저는 그냥 제 표현 먼저 말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이의 표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 먹을까? 네. What do you want to eat? What do you want to eat? Eat. And 오늘 내가 쏠게 뭐든 말만 해. 네. Choose anything. It's my treat. Choose anything. It's my treat이라고 했어요. 네. Choose는 여기서 선택하다. 선택하다. Anything. 아무거나 선택해. It's my treat. 내가 쏠게. 내가 쏠게라고 할 수 있다는 거. What are we going to eat?이라고 한스가 말했어요. 우리 뭐 먹을까라고. 이거는 어떤 느낌이에요? 근데 사실 문법적으로 봤을 때는 틀린 것 같진 네. 않아요. 전혀. 네. 네. 그렇죠? 괜찮아요. 네. 우리는 뭐 먹을까? 이렇게 자주 말해요? 대부분 그 한스가 지금 제이한테 What are we going to eat? 이라고 말했잖아요.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제이가 이미 정해놓은 곳이 있는 거예요. 아, 제이가 뭔가 이미 뭘 먹을지 어딜 갈지 정해놓은 거를 한스가 이미 알고 그걸 알고 네, 물어보는 거죠. 네. 우리 오늘 어디 가기로 한 거야? 약간 네. 이런 식으로. 아, 이미 정해진 약속을 다시 한번 되묻는 느낌. 네, 우리가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정해진 플랜을 물어보는 느낌. 네. 아, 정해진 플랜. 일정을 네. 물어보는 느낌. 네. 네. 근데 제이가 말한 What do you want to eat? 하면은 What do you want to eat? 하면 좀 어떻게 보면 선택권을 제이한테 주는 거죠. 지금 당장 네. 정해져 있는 게 없지만 지금 뭐 먹고 싶어? 너가 먹고 싶은 건 지금 뭐야? 약간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아 그런 달라요. 느낌 뉘앙스의 차이가 있군요. 네.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되게 이렇게 사소하게 다르네요. 그렇죠? 네. 신기합니다. 네. 아까 today I will shoot이라고 한스는 말했지만 이거는 정말 완벽한 콩글리시. 네. 내가 쏜다. 그렇죠. 내가 살게 이런 뜻인데 이거는 보통 제이가 말하기로는 it's my treat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 treat. 그쵸. 여기서 trick or treat 할 때 그 할로윈에서 trick or treat 할 때도 이 treat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통 treat 이런 약간 이렇게 무료로 받다 약간 이런 뜻이 있는 건가요? 네, trick or treat에서는 사탕을 무료로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누가 쏜다고 하면 그럼 공짜로 먹네 막 그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네네. treat라 할 땐 뭐 내가 너한테 주는 선물, 너한테 주는 공짜로 베푸는 거다 이런 뉘앙스죠. 한수 혹시 trick or treat 이건 뭔지 아세요? 몰라요. 근데 왜 가만히 있어요? 아니 또 모르는 척 하면 좀 그러니까 아는 척 하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죠. 아. 아니 trick or treat 할 때 저도 그때 유학 가서 처음 한 건데 할로윈 때 되니까 애들이 할로윈 그러니까요. 저기 있으면 할로윈이에요. 네. 할로윈 그거 아니에요? 호박 쓰고 무섭게 하는 거? 그러니까 호박 쓰진 않아요. 호박을 쓰진 않지만 호박을 파죠. 호박을 파요? 네, 호박을 파더라고요. 귀신 모양으로. 호박 쓰던데 이렇게 해가지고 쓰기도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TV에서는 못 봤어요. 호박 이렇게 달아놓고. 아 이게 TV로 보면 미국과 진짜 미국은 다른가 봐요. 그렇죠. 그건 그냥 파서 데코처럼 데코 집 앞에 올리는 놓거나 거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저는 호박즙 좋아해요. 아 네 알겠습니다. 호박같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네. 애들이 코스튬을 입고 네, 이렇게 집집마다 다녀요. 그래서 배를 누른 다음에 trick or treat 이래요. 그러면 이제 사탕을 주는 거예요. 네 공짜로. 네. Trick or? Trick or? 아 trick or treat. 네 여기서 말하는 트릭은 트릭은 속임수.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가끔씩 사탕 안 주는 사람들한테 계란을 던져요. 그거는 트릭인 거예요? 네 트릭이에요. 계란을 던져요? 네 무슨 의미야? Trick or treat candy라고 하는 게 candy라고 안 해요. 그럼 그냥 trick or treat이래요. 아 trick or treat. 뭐 그럼 트릭은 어떤 의미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딱 뭔가 딱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아. 내가 너를 트릭 할 수 있으니까 나 빨리 나한테 트리트 하라. 아. 트릭 당할래 아니면 트리트 해줄래. 네. 아 결정해. 네 그래서 안 주면 대부분 화내서 막 계란 던지네요. 귀여워. 그런 적. 근데 너무 귀여워요. 애들 코스튬 하는 거 너무 귀엽더라고요. 너무 귀엽고 그리고 미국에는 진짜 제 좋아하는 홀리데이이긴 해요. 맞아요. 다들 그때 막 사탕 많이 가지려고 막 아 코스튬 뭐 하지 뭐 하지 그러니까. 고민하고 그리고 퍼레이드도 가끔씩 해요 학교에서. 호박 쓰고? 아니요. 네. 다양한 옷을 입고 그러니까 뭐 공주님이 제일 인기 있죠. 제이는 코스튬 뭐 해본 적 있어요? 네 저는 한번 다람쥐. 다람쥐. 네 조금 민망하네요. Squirrel? 네 Squirrel이었는데 Squirrel 아무도 막 네, 안 줬어요? 네 트윗을 안 했어요? 공주님이 네. 더 인기가 많아서 왜 공주님 못했어요? 제이 그러게요. 근데 trick or treat 할 때 네 한국에는 그런 문화가 없어서 조금 아쉽네요. 근데 또 되게 많이 따라 하더라고요 요즘 한국에서도. 요즘 애들 알아요? 막 학원 이런 데서 많이 하고 할로윈 파티? 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쵸. 대보름 파티를 해야지 우리나라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아 어쨌든 I will shoot 안 된다. 네 그냥 it's my treat. It's my treat. 내가 네. 쏠게. I will shoot 하면 진짜 죽이는 거 있고. 네 조심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조심해야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말했다가 잡혀가면 그럴 수도 있겠다. 네. 네. 그래 저는 또 내가 쏠게 이거는 it's on me 라고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유럽 갔을 때? 네 it's on me. 네 그것도 맞아요. it's on me 나 내가 할게 이거 나한테 있어 빌 나한테 있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빌지가 나한테 있어 네 맞아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쓰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it's on me 이것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청취자분들 중에서 한 분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좋다. 네, 벌써. 역시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네. 이게 질문이 한 2천 개 올라왔는데 그 중에 하나 픽한 거죠? 그렇죠. 아, 제일 진짜. 지금 이렇게 괜찮은 질문. 다 해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아, 어쩔 수 없었어요. 자, 식당 정하기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보통 우리가 이런 표현도 많이 쓰잖아요. 어디 식당 갈까? 뭐 먹을까 할 때 어디 식당 갈래? 우리 어디 갈까? 라고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제이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뭐 레스토랑 포함하면 which 네. restaurant do you want to go? 자, 근데 이런 표현이 있는데 청취자분이 또 여기다가 그리고 이 레스토랑 말고 또 어떤 다른 표현은 없나요? 라고 또 추가적으로 질문을 주셨어요. 아. 네. 그렇다면 레스토랑 which restaurant do you want to go? 어떤 레스토랑을 너는 가고 싶니? 라고 그쵸. 물어보는 표현 말고 네. 그냥 다른 표현 없나요? 라고 그러니까 물어봤는데 Which restaurant do you want to go? 할 때는 조금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평상시 그렇게 물어보지 않잖아요. 좋은 그치. 질문인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말하잖아. 어디 식당 갈래라고 잘 안 하고 그렇죠. 뭐 먹으러 갈래? 어디 갈까? 그렇죠. 어디 갈까? 엄청 그렇죠. 심플하니까 Where do you wanna eat out? 할 수 있어요. Where do you want to eat out? 어디 밖에 나가서 외식하는 건데 그쵸. 어디서 나가서 먹을래? 네, 어디 where. 가서 먹을래? 오, where? Eat out. 나가 먹다. 네. Where do you wanna eat out? 이라고 네. 할 수 있다는 거. 네. 네. 또 다른 표현 있나요? 네. 또 있어요. 네. 그리고 뭐 맛집 물어볼 수 있잖아요. 맛집 좋아요. Do you know any place places to eat out? Do you know any places to eat out? Mm-hmm. 어떤 뭐 먹을 만한 장소 알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Do you know any hot places to eat out? Hot place 하면 조금 뜨겁다는 거는 맞는데. 핫해, 핫해. 요즘 우리 핫 플레이스가 라고 말하지 않나? 대세인 식당? 핫한 거기가 네. 요즘 핫해. 약간 핫해 이러니까. 그러네. 그것도 근데 완전 콩글리시네요. 아니, 콩글리시예요? 핫해. 핫 플레이스. 핫 플레이스 콩글리시예요? 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핫 플레이스를 좀 핫이라는 단어가 조금 네. 지금 요즘 슬랭이 어떤지 잘 몰라서 지금 미국에 네. 지금 한국에 있는지 아 미국 출장 좀 갔다 와 보셔야 겠어요. 한유미 때문에. 한유미 때문에 미국 한번 출장 출장 한번 보내 줘야겠다. 주세요. 가게. 제가 한번 오늘 가고 싶어요. 대표님께 말해 볼게요. 네. 슈퍼카 대표님. 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상황. 같은 표현. 아빠가 가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녁 아빠가 쏜다. Let's eat out. It's my treat. Yeah. Yeah. Yep. 아빠 짱. Let's eat out. 자, 밖에서 먹자. It's my treat. 아빠가 쏜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엄마가. 행복하게 엄마가 너무 네. 좋아해. 네, 엄마가 너무 좋아해. 엄마가 아, 먹고 싶은 거 너무 많은데. 그리고 엄마가 밥 안 해도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좋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아니야, 그냥 더치페이 해. 그래야 부담 없이 많이 먹지. 라고 제이가 말했어요. 평소에 좀 많이 드시나요? 네, 좀 많이 먹는다는 소문. 소문을 소문을 들으셨나 봐요. 제이는 많이 먹는데. 많이 먹나 봐. 진짜 많이 먹나 봐 제이. 대박. 제가 좀 많이 먹어서 네, 잘 네. 먹는다는. 아 좋죠. 잘 먹는 게 좋은 거죠. 잘 먹는 다람쥐. 네. 아, 자 겨울잠 자려면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 네. 네. 자 그렇다면 그냥 더치페이에 그래야 부담 없이 많이 먹지. 어떻게 영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국 영어 한스. 더치페이 영어잖아요. 그렇. 네. 네 한번 해보세요. 네. 아니야. No. Just do Dutch pay. Just do Dutch pay. 그래야 부담 없이 많이 먹지. So I can eat so much without burden. So I can eat 난 먹을 수 있어. So much 많이 without burden 부담 없이 라고 지금 한스가 얘기를 했어요. 고급 단어 썼습니다. 어떤 단어 썼나요? Burden. Burden. Burden 뭔가요, 한스? 부담. 부담. 짐. 그런 거. 그런 거? Something like that. 네. Burden 여기서는 부담이라고 한스가 지금 사용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just do Dutch 약간 pay. 이거 나이키 선정 같지 않아요? Just do it. Just do it. Just do Dutch pay라고. 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나이키 광고해 주는 줄 알잖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자, 그렇다면 미국 영어 제이를 한번 들어 볼까요? 네. 미국 영어 제이. 아니야. 그냥 Dutch pay 해. No. That's okay. Let's just go Dutch. 그래야 부담 없이 많이 먹지. That way I can eat more. 자, 아니야. 거절했어요. 이제 내가 쏜다 했는데 아니야. No, that's okay. 괜찮아. 약간 그래도 네, 이렇게 polite하게 얘기했어요, 네, 지금. 그렇죠. 네, 정중하게. 그리고 더치페이 할 때는 Let's go, let's just go Dutch라고 했어요. 그렇죠. Go Dutch. 더치에 네. 가자. 더치에 가자. 더치에 가자. 네덜란드 가자. 아니 그건 아니고 더치페이는 콩글리시여서 네. Go Dutch라는 게 그냥 각자 계산하자. 계산하자. 그래서 여기서 go가 가다라기보다는 하자. 그냥 go Dutch. Go Dutch. 더치로 하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네요. 그쵸. 콩글리시에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네. 우리 한유미가. 우리 그때 그 댓글에 콩글리시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었잖아요. 아 맞아요. 팟캐스트 리뷰에. 네, 팟캐스트 리뷰가 있는데 거기에 리키진께서 리키진 씨 감사 감사 베리 땡큐. 거기서 콩글리시에 너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콩글리시에 얘기를...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아니 콩글리시 이게 콩글리시 교정에 교정에, 교정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 너무 감사해요. 네. 그리고 별점도 빵 주시고. 근데 다섯 개 안 주셨더라고요. 아. 그런 거 좀 너무 집착하지 마요. 아, 더 발전하라고. 아 그렇죠. 더 발전하라고. 아니 네 개가 어디예요? 아 네 개 어디예요? 감사합니다. 네, 겸손하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Let's just go Dutch 하고 그래야 부담 없이 많이 먹지. 여기서는 That I can way. 근데 that way, I can eat more. 그래 그래야 할 때 that way를 썼고 I can eat 내가 많이 먹을 수 있지 more. I can eat more. I can eat a lot.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굳이 제이는 부담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쓰지 않았어요. 그렇죠? 어때요? 부담이란 말 burden 이때 네, without burden 어때요? 부담스럽다. 뭐 부담 없이 뭐 그런 건 정말 한국 그래서만 네. 한국식 표현인 것 같아요. 네, 뭘, 맞습니다. 그 burden이나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보통 뭐 burdensome이라고 하긴 burdensome? 하는데 burdensome이 뭐죠? 그렇게 쓰진 않아요. 그게 이제 그런 부담 약간 burdensome 네. 효용사? 네. 그래서 대부분 burden보다 pressure 많이 쓰긴 해요. 맞아요. 부담스러울 때 나 이렇게 좀 부담을 느끼고 있을 땐 pressure이라는 네. 단어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Pressure, 네. I'm under pressure. 아, 네. 압박에 그렇군. 압박 아래에 있어. 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아니에요. 의기소침했어. 근데 한스 네. 여기서 침하지 마시고 네. 근데 더치 페이 뭐 우리가 더치 하자고 할 때 각자 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더치가 왜 어디서 유래됐는지 공부하고 오셨다는 소문이 있어요? 청취자를 위해서 네. 더치가 왜 우리가 더치 페이 하자 할 때 더치를 왜 쓰는 건가요? 더치는 알려줄까 말까요? 네덜란드인 말하는 거 아닌가요? 알려줄까요? 네. 네. 알겠어요. 더치는 네덜란드인을 보통 네덜란드인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네네. 그 제가 위키백과를 간단히 찾아보니까 네. 원래 더치란 더치 페이가 네덜란드 사람들이의 관습이었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가 쓰는 각자 계산하다가 아니고 내가 한턱 쏠게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덜란드식, 내가 베푼다 이런 네. 느낌. 네. 네덜란드식 이제 한턱 쏘는 관행을 네. 영국 사람들이 약간 비꼰 거예요. 약간 비꼰 거예요. 영국이랑 네덜란드랑 사이가 안 좋았을 때 아~ 영국 사람들이 이제 비꼬면서 터치페이에라는 말이 이제 반대말이 된 거죠. 아 그냥 신기하다.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쓰게 된 거군요. 그렇죠. 그 터치라는 거를 원래는 네. 좋은 의미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각자 그냥 내는 거 베풀지 않는 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쓴 거네요. 솔직히 여러분 정확하지 않으니까 각자 위키백과 찾아보세요 한번. 네. 대략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 정말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위키백과에 한번 쳐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말하면 또 우리가 위키백과 광고해 주는 것 같잖아요. 아 아닙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표현을 다른 상황에서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다른 상황 같은 표현. 김영란법이 시행된 요즘 직장 상사가 말한다. 이제 우리 더치페이 해. Let's go Dutch. Let's go Dutch. Dutch. 네덜란드로 가자가 아니라 더치페이 하자. 각자 내자. 네, 네 맞아요. 김영란법이 요즘 시행됐으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시청자 퀴즈. 퀴즈 뭔가요? 더치커피는 네덜란드식 커피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페이스북에 올려주세요. 저희도 몰랐던 지금 문제가 저도 올라왔어요. 저도 궁금해서. 상품 있나요? 상품은 다음 방송에서 실명을 언급해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실명이나 뭐 아이디를 언급해드린다. 예. 그게 상품인가요? 알겠습니다. 리퀴즈는 네. 그냥 언급해줬네요, 우리. 상품이었어요. 고마워서. 네. 아. 별 4개 줘서. 네, 별 4개 줘서. 네 알겠습니다. 근데요. 네. 더치페이해 말고 또 단어가 있잖아요. 어떤 단어요? Let's split the bill. 아. 아. 빌이 여기서는 그 영수증 말하는 거죠? 그렇죠. Go 더치 말고. 네. 따로 각자 내자 이런 네. 뜻의 네. Let's split the bill. The bill. 빌을 갈르자. 그러니까 각자 내자 네. 이거를 하라는. 그래서 대부분 미국에서도 같이 먹을 때가 있잖아. 쉐어링 하면 네네. 그러면 뭐 얘는 더 비싸고 난 더 싸고 막 그래서 그런 거 아니라 네. 그냥 그 전체 다 합쳐서, 네, 합쳐서 N분의 1을 하자 네. 이게 Let's split the bill 네. 하자는 거죠. 그게 더치페이 하자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 네, 네. Let's go Dutch도 되지만 Let's split the bill N분의 1 하자 이거는 split the bill 이렇게 말하면 되겠다. 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너무 감사드려요.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배운 세 가지 표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한스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한스 그런 표현 배웠죠. 네 배고파 죽을 것 같아. 뭐 하느라 죽을 것 같아. 배고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좀 오버스럽게 I'm starving to death. 오 좋아요. I'm starving to death. 네. 네 좋습니다. 다음 표현 제이 이거 뭐 먹을래? What do you want to eat? What do you want to eat? 그리고 아무거나 골라. 내가 쏠게. Choose anything. It's my treat. Choose anything. It's my treat. 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 네. Or it's on me. It's on me.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아, 괜찮아. 그냥 터치페이 해. 어. No, that's okay. Let's just go Dutch. 라고 할 수 있다는 거. 네. 네, 모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표현으로 스토리 한번 들어볼까요? Oh my goodness. I'm starving to death. Oh, what do you want to eat? Choose anything. It's my treat. No, that's okay. Let's just go Dutch. That way I can eat more. Yes, okay. 자, 오늘 배운 표현을 여러분의 입에서 맴돌 수 있도록 리듬에 맞춰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시죠. Yeah. Yo. Starving to death. Starving to death. What do you want to eat? What do you want to eat? It's my treat. It's my treat. Let's go Dutch. Let's go Dutch. Yeah. Yeah. 네. 맴돌 맴돌 언제 들어도 좋아요. 맴돌 맴돌. 맴돌 맴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진짜 좋아해요. 들어보라. 네. 저도 좋아해요. 제일 좋아하세요? 네. 저도요. 히히. 네. 저희 방송이 지금 2회까지 업로드가 되고 방송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요. 먼저 셋의 목소리가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네. 한스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어요. 한스 왜 저러냐? 왜요? 너무 웃기다. 웃기다. 아, 너무 영어 잘한다고. 오, 너무 네. 잘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막 만나보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고. 진짜요? 여성분이에요? 모르겠어요. 역시 또 썸 탈 수 있겠네요. 오. 오, 좋겠다. 아, 여기서 커버? 네. 이제 페이지에 네. 네, 페이지로 말해주세요. 네, 또 제이에 대해서도 셋 중에 제이만 정상인 것 같다. 아, 맞아요. 뭐 제이 너무 멋있다. 막 이런 표현들이 반대로 말하면 있습니다. 한스랑 스파크는 비정상이다. 그런 표현인가요? 스파크 전 빼주시면 안 될까요? 난 상당히 정상 같은데. 저도 제 정상 같아요. 알겠습니다. 바로 네, 알겠습니다. 어떤 의견이 스파크에 대해서 스파크에 대해서 진영 너무 잘한다고. 아, 그래요? 네. 너무 잘한다. 감사합니다. 뭔가 밸런스예요. 아, 그래요? 저와 한스가 좀 극과 극이잖아요. 딱 중간에 네. 잘 이렇게. 알겠습니다. 제가 중간을 이제 묵직하게 좀 잘 잡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잘 먹어야겠어요. What do you want to eat? 네, 비정상입니다. 잘 먹으면서. 자, 오늘 3회 저희 마쳤는데 3. 예. Yeah. 어떠셨나요? 어떠셨나요? 어떠셨나요? 어떠셨어요? 한스 어땠어요? 저요?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즐거운 뭔가 영혼 네. 좀 아니 진짜 재밌어요. 진짜 이 저도 배우는 네.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진짜 미국에 미국식 표현이 있구나. 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지 말고 미국 표현을 배워서 말해야겠다. 제가 진짜 미국 가서 Let's Dutch pay 이렇게 멋있게 말했다고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러니까요. Go Dutch. 멋있게. 근데 Dutch. 한스의 좋은 점은 네. 그 자신감이 넘치는 맞아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막 내가 틀릴까봐 막 네. 이렇게 막 소심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못 맞아요. 늘어요. 네, 안 늘잖아요. 안 늘어요. 제가 원래 예쁜 여자들 앞에서만 소심해져요. 역시 우리는 어쩔 수 없나 봐요. 우리 아닌데. 아, 알겠습니다. 제이는 오늘 어땠어요? 저는 너무 즐거웠어요. 아 즐거웠어요? 네, 좀 다양한 표현을 많이 네. 네,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네. 너무 재밌었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한유미 네네 스파크 아, 저 어땠어요? 저도 너무 좋았죠. 너무 뭐가요? 재미있어요.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거 자체도 네. 너무 재밌고 네. 이렇게 서로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배우고 또 뭐 문학에 대해서도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맞아요. 너무 좋았던 시간인 것 같아요. 할로윈 이제 곧 다가오는데 네, 맞아요. 너무 그리우신 것 같은 느낌이 네. 먹고 싶은 초콜릿 생각나고 초콜릿 진짜 좋아하는 초콜릿 있는데 한국에 안 팔아요. 뭔데요? 리시스라는 아~ 그 땅콩 네, 피넛버를 그거 진짜 맛있는데 여러분 한국에서 리시스 초콜릿을 보시면 그거 한국에 팔아요. 페이지에... 코스트코에 아니 아 아이, 네, 진짜 팔아요. 근데 너무 많아. 코스트코가 뭐예요? 코스트코가 그러면? 가스코 그거 한국식 영어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한유미 여러분들께서 많이 얘기해 주시고 피드백 주시고 계신데요. 네. 더욱더 재밌는 스토리와 표현 가지고는 한유미 영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유미 3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바이바이! 야! 마지막 맴돌 찬스! Are you ready? Yes! Starving to death? What do you want to eat? It's my treat! Let's go Dutch! Yeah, 안녕! Bye-bye!